은평구 의회 오영열 의원이 종이신문 구독률 문제와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오 의원은 종이신문의 현황을 짚으며 구청과 의회, 신문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의 CEO, 마크 톰슨이 종이신문이 1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한 내용을 인용하며 국내 종이신문 구독률도 1996년 69.3%에서 2019년 6.4%로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이신문의 일평균 열독률이 3.3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의원은 종이신문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과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설명하며 서울을 제외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역 신문인 원주투데이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00년에 종이신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김재선 청장이 계도지 예산을 전액 폐지하고 이를 동장 재량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오 의원은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직접 조사한 은평구 관내 종이신문 열독률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수집한 신문 중 단 한 장만이 구독되었다고 실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0.007%의 열독률에 해당하는 수치로 구청의 높은 구독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종이신문 구독률 향상을 위해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과 기사를 통한 구독률 향상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통반장 신문 배포를 취약계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이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종이신문이 인터넷 신문의 근간이 되며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이신문은 편집을 통해 기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자극적인 뉴스나 가짜 뉴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의 어르신 인구가 많아 종이신문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 의원님의 제안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 언론사의 수가 적어서 언론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언론사가 함께 모여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안한다면 구에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 홍보 담당관은 구주도로 지역신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역신문은 구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며 구주도로 기사 방향이나 내용의 제안을 두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타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와 언론사, 전문가들이 함께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은평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